I'm burning, I'm burning for love. 다시 또 그녀를 보냈어요. 많이 아프고 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지만 참아야죠. 추억도 시계처럼 흘러가. 왜 나 빼곤 모두 다 변하나요? 눈물이 나. 그대 빈자리가 너무 깊게 느껴져서 가슴은 못을 박은 듯이 내 맘이 싫어요. 난 너만 생각하는 너무 슬퍼. 내 맘이 또 모두 곱게 변했나봐. 차버렸어요. 또다시 그대를 보는